사랑하게 해주소서. 흔들리지 않는 맘을 내게 주소서. 흐르는 강물처럼 연황하기를.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길.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 맘을 사랑하다 죽으렵니다.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. 그대를 믿어요. 그 손 놓지 않을게요.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. 그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